상실의 시간 허실의 공간 하지만 또 들키는 상실의 선장 This is why 결국 난 쉽게 난 멈추지 않아 널 잃을 때 비고서야 거울에 붙여 더 울던 난 멈출 수가 없어 I wanna fly with This is why 결국 난 쉽게 난 멈추지 않아 널 잃을 때 비고서야 거울에 붙여 더 울던 난 멈출 수가 없어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는 내 인상 슬픔 속에 깊은 잠든 분노 끝이 없는 아픔의 끝으로 Who is it? Who is it? Why was I in the game?